밤새 울다 지쳐 잠이 들어 멀어지는 너를 보며 서리 낀 창문에 네 이름 써 보고픈 너의 그 얼굴까지 아직 엉켜있나 봐 미련은 덤인가 봐 끝내 잊혀지지 않나 봐 어떤가요 그대 나처럼 웃지 못하고 나처럼 혼자 멍하니 하루를 보내나요 되돌려줄 수 있나요 처음 그때 그 날들로 그때 우리 행복한 날로 우린 함께였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많은 상처만 남겼나 봐 어떤가요 그대 나처럼 웃지 못하고 나처럼 혼자 멍하니 하루를 보내나요 되돌려줄 수 있나요 여전히 선명해 닿을 수 없었나 봐 끝과 끝이었던 우리 이제 더는 만날 수 없나요